Yo, yo, yo, yo, it's party time. You know what I'm saying? We the rappers of hip hop world. Everybody put your hands up. Just bump. Yeah, what? What? I want. Check it out, check it out, yum, yum, check it out. 나는 밤, 내 말 들어봐. 나는 부스터 SMYL. 이게 바로 나만 라스타. 나에게 랩을 배우고 싶니, 싶니. 그렇다면 이리 와, 내게 가르쳐 주지.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처럼 자연지. 해본데도 모두 그렇게 랩한다면. 하나, 복사본, 내 뺑은 뻔, 아냐, 아냐. Come on, everybody out there, just bump. Bump it up, bump, bump it up. Come on, everybody out there, just bump. Freestyle. 풀린 대로 떠드는 게 바로 내 스타일.